잃어야 하나. 사랑도 가짜, 우정도 가짜, 가짜뿐인 세상. 아 무서워, 너무나 무서워, 입을 밖은 너무 위험해. 그런 내게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가 되어주세요. 지금 당신 꿈에 나는 정말 안전합니다. 안 무서워, 너무나 무서워,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사랑도 가짜, 우정도 가짜, 가짜뿐인 세상. 아니 무서워, 너무나 무서워,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그런 내게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가 되어주세요. 내게 아픈 날에도 슬픈 날에도 지켜주세요. 내어주세요. 지금 당신 품에 나는 정말 안전합니다. Yo, M-A-S-K 애어는 할 거 없네. L-O-V-E 언제나 지켜줄래. 너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해.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너로 인해 다시 사는 세상. Rock it, make it, man.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가 되어주세요. 내게 아픈 날에도 슬픈 날에도 지켜주세요.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가 되어주세요. 지금 당신 품에 나는 정말 안전합니다. 당신 품에 나는 정말 안전합니다.